안녕하세요. FM 영화음악의 정은임입니다. 이맘때가 되면 손톱 들여다보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어요. 저 학교 다닐 때는 사랑의 대상이 없는데도 첫눈 오기 전에 그 봉숭아물이 남아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때문에 노심초사 걱정하는 친구들 아주 많았는데요. 봉숭아물 드리기, 낙엽을 책갈피에 끼워두기, 이런 얘기하면 요즘 사람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요새 누가 그런 거래요 이렇게 말하면서 막 웃는다면서요. 저도 젊은 사람이지만 요즘 학생들 그런 거 안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어쩌면 이제 그 겨울을 기다리면서 좋아하는 사람을 주려고 한올한올 실뜨고 털장갑이나 털목도리 떴다는 얘기들도, 그래 예전에는 그랬었단다 이런 말 들었어야 할 것 같아서 보인 것 같습니다. 예전보다 많이 사라져버린 일들, 그래서 더 애틋한 기억으로 가끔씩 떠오르지요. 사랑하는 그 우리 영화 이혼하지 않는 여자 중에서 내님의 사랑, 오늘은 따로 또 같이의 노래로 첫 곡으로 띄워드렸습니다. 이 노래 속에요,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이윤석 씨의 마음이 들어있었는데, 규화 씨 혹시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이윤석 씨가 짝사랑하시는 규화 씨, 저보고 마이크에 대고 속삭여달라고 하셨어요. 규화 씨 좋아합니다, 이렇게요. 왜 직접 말씀 안 하시고 저한테 이런 힘든 일을 시키세요? 아, 서울 중랑구 중화이동의 김은진 씨, 홀리헌터 특집을 부탁한다고 하셨는데요. 저희가 저번에 깐깐내에서 대상을 받은 이후에 한번 소개해 드렸죠. 못 들으셨나 보네요. 서울 양천구 목동의 슬픈 아이가라고 편지를 보내주신 분, 그리고 대전에서 아주 오랜만에 편지를 보내주신 소창랑 씨, 대구 달서구 감삼동의 황현지 씨, 이분들은 리버 피닉스의 죽음을 너무나 슬퍼하시는 그런 편지를 보내주셨는데요. 코카인 중독으로 사망했다고 하죠. 리버 피닉스. 마약을 다룬 영화로 아주 인상 깊은 영화가 있어요. 저희들이 조만간 그 마약에 대한 영화를 한번 묶어서 다뤄드릴 생각이고요. 지금은 그 마약 중독에 걸린 그 상류층 자제들의 어떤 방황이랄까, 그런 것들을 그린 영화죠. Less Than Zero 중에서 한 곡 띄워드리겠습니다. 정말 이렇게 끔찍한가 마약 중독이 싶을 만큼 아주 처절하게 중독자들의 삶을 그렸어요.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가 밤새도록 마약을 흡입하고 친구인 앤드류 메카시의 차 뒷좌석을 타고 가다가 새벽에 갑자기 어느 사막에 서보니까 그만 세상을 떠버린 그런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의 슬픈 모습이 보이고, 그때 흐르는 곡이죠. 로이 오비슨의 노래입니다. Life Fades Away. Our time has come, the clouds are calling. December wind has come my way, and now I feel the world falling all at once. It's too late, life fades away. Yeah. tired out tomorrow, lost for today. I long to be at peace for a little. My eternal king.

영화 레인맨 중에서 Scatterings of Africa, 자니 클라그 앤 사부카의 연주와 노래였습니다. 이 자니 클라그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출신의 그 음악까지 우리에게 토속적인 그 아프리카 리듬을 많이 선사해주고 있는데요. 까이에드 시네마가 선정한 191번째 작품, 바로 그 좀처럼 접해보기 힘든 아프리카 문화권의 영화입니다. 아프리카 서부에는 부르키나 파소라는 나라가 있다고 하는데요. 정말 생소하시죠? 아, 이 부르키나 파소 출신의 이드리사 우에드 라르고 감독의 영화 야바가 까이에드 시네마가 선정한 191번째 영화입니다. 작품 제목인 야바는 부르키나 파소 말로 할머니라는 뜻이라는데요. 이 영화는 91년 깐느 영화제에서 심사위원 특별상도 수상했죠. 어느 마을에 그 이름도 야바라고 하는 아주 이상한 할머니가 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이 할머니를 싫어하고 피하는 바람에 할머니는 외진 곳에서 혼자서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이 할머니를 유일하게 따르는 사람이 있는데요. 바로 영화의 주인공인 소년이죠. 소년은 마을의 한 소녀를 좋아하지만 그 소녀는 심한 병에 걸려서 위험에 처합니다. 그런데 야바 할머니가 소년을 위해서 소녀를 구해줄 결심을 하죠. 그 소녀를 만나기 위해서 은신처를 빠져나와서 강을 건너고 할머니는 결국 소녀의 병을 고쳐주고 다시 떠납니다. 영화는 처음부터 끝까지 소년의 눈을 통해서 그려지는데요. 그 속에서 청춘 시절에 우리가 겪어야 할 통과제의 그리고 아프리카 특유의 민속문화가 아주 잘 그려지고 있다고 하네요. 우에드 라르고 감독은 프랑스 세계적인 영화학교 출신인데요. 88년에는 선택이라는 영화로 이미 깐느 영화제에서 심사위원상을 수상한 아주 실력 있는 감독입니다. 또 올해 깐느 영화제에서 심사위원을 맡기도 했다고 하네요. 자, 까이에드 시네마가 선정한 192번째 작품. 너무너무 자료가 없어요. 제이 이반스와 M. 로르단이라는 감독, 두 명의 감독이 공동으로 연출을 했는데 제목이 When is War Devang? 바람의 이야기? 아니면 공기의 역사? 뭐 이 정도 될까요? 자료가 없는 관계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대강은 세 번째 작품 소개해드릴게요. 이탈리아의 젊은 감독입니다. 낸니 모레티 감독의 붉은 슈트, 팔롬벨라 로사입니다. 자, 먼저 음악부터 들어볼게요. 팔롬벨라 로사의 메인 타이틀, 제목 역시 팔롬벨라 로사입니다. 영화 파론벨라 로사의 메인 타이틀이었습니다. 이 영화는 낸니 모레티가 각본, 감독, 주연까지 맡은 1인 3역을 해낸 작품인데요. 주인공 미켈로 등장합니다. 이 미켈은 이탈리아 공산당의 젊은 지도자인데요. 그는 명문 수구팀에서 선수로도 활약하고 있죠. 어느 여름날 수구 선수권 대회에 출연하기 위해서 미켈은 차를 몰고 가다가 그만 사고가 납니다. 그래서 가벼운 기억상실증에 걸려버려요. 그래서 미켈은 어린 시절에 어머니에게서 사랑을 받았다는 그런 기억들은 아주 선명한데 현재의 자신에 대해서는 확실히 기억을 떠올릴 수가 없습니다. 미켈은 그저 그 상태로 수구 시합이 열리고 있는 시합장에 도착하지요. 그런 그를 향해서 코치는 그가 수구 스타 플레이어임을 얘기하고요. 기자들은 공산당의 노선 변경에 대해서 끊임없이 질문을 해옵니다. 또 그의 오랜 친구는 옛날의 학생운동을 얘기하는가 하면 카톨릭 신자인 팀 동료는 종교에 대해서 묻기도 하지요. 이제 기억상실로 머리가 텅 비어버린 미켈은 점점 혼란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수구시합이 격렬하게 벌어지는 가운데 그는 자기 찾기에 내면 여행을 시작하지요. 이 영화의 음악은 니콜라 피오바니라는 음악가가 맡았는데요. 니콜라 피오바니, 그는 우리에게 그 굿모닝 바빌론이라는 영화에서도 음악을 맡은 것으로 알려져 있죠. 그 이태리에서 미국으로 건너간 두 형제의 얘기를 다룬 깐느 이 까이에 디 시네마가 선정한 80년대 세계 영화의 굿모닝 바빌론도 이미 소개해드렸죠. 자, 그럼 니콜라 피오바니가 음악을 맡은 영화 파운벨라 로사 중에서 피날레 들어보죠. 영화 파롱벨라 로사의 피날레였습니다. 까예디 시네마가 선정한 194번째 작품은 프랑스와 뒤페리용 감독의 발음이 힘들어요. Drôle d'endroit pour une rencontre라는 영화인데요. 직역을 하면 우연한 만남을 위한 이상한 장소예요. 하지만 풀이를 하다 보면 오다 가다 길에서 우연히 만난다 이런 정도가 될 텐데요. 영화는 이 제목처럼 길에서 우연히 만난 두 남녀가 주인공입니다. 아내와 싸운 뒤에 집을 나온 제라르 드파르디우는 그래도 다시 돌아가야지 하는 생각으로 집에 전화를 걸려고 공중전화박스로 갑니다. 그런데 그의 앞에서 전화를 걸고 있는 여자와 눈이 마주치죠. 까질리는 눈을 봅니다. 이 두 사람이 다음 버스가 올 때까지 두 시간 동안 기다리면서 주고받는 이야기, 그리고 아주 미묘한 감정의 교류, 또 행동들, 이런 것들이 이 영화를 이루고 있는 전부라고 합니다. 자, 195번째 영화 소개해드릴게요. 알랭 코르노 감독의 낙두르네 앵디앙, 인도 야상곡입니다. 알랭 코르노 감독 하면은 세상의 모든 아침, 그리고 사강의 요새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감독이죠. 세상의 모든 아침은 지난해에 프랑스 세자르의 상을 수상했고요. 또 사강의 요새 하면 사하라 사막을 무대로 해서 최근에 개봉하고 조금 있으면 비디오로 출시된다고 하죠. 그런데 인도 야상곡, 이 작품은 그의 장기인 심리 드라마 형태의 영화라고 하네요. 주인공인 한 중년의 남자는 어느 날 인도에서 날아온 한 통의 편지를 받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 발신인의 이름이 누군지, 그 주인공이 누군지 기억이 나질 않아요. 그래서 그 편지의 장본인을 찾기 위해서 인도로 떠나지요. 편지에 있는 주소를 근거로 해서 사람을 찾기 시작하는 이 주인공은 그 와중에도 자신에게 편지를 보낸 한 남자의 삶의 흔적들을 찾아내고 또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편지를 보낸 장본인이 바로 오래전에 인도를 여행했던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아주 독특한 이야기인데요. 이 편지라는 모티브를 통해서 한 인간이 자기 자신의 과거를 느끼고 뒤돌아보게 된다는 것이 이 영화의 독특한 매력이죠. 인도 야상곡에 음악이 전혀 없거든요. 음반 자료가. 그래서 알랭 코르노 감독의 또 다른 작품 세상의 모든 아침 중에서 한 곡 준비했습니다. 마레마레가 스승 생드 콜롬브를 위해서 작곡한 추모곡 한번 들어보죠. 알랑 꼬르노 감독의 세상의 모든 아침 중에서 마렉 마레가 스승 생트 콜롬브를 위해서 작곡한 추모곡 들어보셨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영화는 다섯 편이었는데요. 백아흔 한 번째 영화 야바는 아주 독특한 아프리카 영화죠. 보르키나파소 출신의 감독 이드리사 우에드 라르고 감독의 영화였고요. 백아흔 두 번째 영화 When is Duarte de Van? 바람의 이야기, 바람의 역사 또는 공기의 이야기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없습니다. 자료도 없고요. 본 적도 없어서 제이 이반스와 M. 로리단 감독 공동 감독했고요. 바론 벨라로사 붉은 슈트라는 영화는 이탈리아의 네니 모레티가 각본 쓰고 감독하고 주연까지 맡은 영화였습니다. 그리고 드롤르 당 드와 뽀크윈 한공트 하면은 우연한 만남을 위한 이상한 장소라는 이 이상한 제목의 영화는 프랑스와 드페이용 감독의 영화고요. 제라르 드파르디와 카트리네 드누프가 주연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방금 음악을 들으신 세상의 모든 아침에 알랑 꼬르노 감독이 감독한 인도 야상곡까지 소개해드렸는데요. 오늘은 너무나 건진 게 없어요. 비디오로 전혀 출시된 게 없네요. 언제쯤 이런 영화들을 다 볼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자, 까이에드 시네마가 선정한 80년대의 세계 영화 200선. 언제쯤 이 긴 시리즈가 끝날까 싶었는데 이제 다음 주 한 주밖에 안 남았네요. 다음 주 기대해 주시고요. 전주 완산구 중노송동의 조영희 씨가 신청하신 곡 띄워드리겠습니다. 전망 좋은 방 중에서 푸치니의 자니스키키 중 오미오 파피노카로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창문을 활짝 열고 듣고 싶은 곡인데 잘못하시면 저처럼 감기 드세요. 소프라노 키리테 카나와의 음성입니다.

충남 논산에서 황성환 씨가 친구 선재의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한다고요. 제가 띄워드린 축하곡 괜찮은지 모르겠네요. 우리 영화 그대 안의 블루에 삽입된 카루소 루치아노 파바로티의 음성이었습니다. 대구 덕은고등학교 2학년 2반 지훈군과 기혁군에 엽서 받았는데요. 기혁학생은 더티댄싱이 무슨 뜻이냐라고 물어주셨네요. 더러운 춤이 맞냐 안 맞냐 이렇게 물어주셨는데요. 그 뜻 그대로 맞습니다. 그러니까 더티댄싱이 어떤 하위 문화로서 그 영화 속에 자리하고 있죠. 그 상류층의 문화에 접근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사람들의 격렬함과 열정을 담은 그런 더티댄싱. 더러운 춤이라는 뜻 맞고요. 또 하나의 춤 영화가 있죠. 코러스 라인. 성인규 씨가 6년 전에 이 영화를 본 그 기분을 아직도 잊지 못한다고 하셨는데요. 자, 코러스 라인 중에서 원 오늘 마지막 거로 띄워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홍동식, 저는 정은임이었습니다. 편한 밤 되십시오. Every little step she takes.